깨어진 약속. 아주머니 옛날 일본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작은 마을에 히사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인정이 넘쳤지만 삶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히사시의 형편은 아주 어려웠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계절이면 히사시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일거리를 찾기가 아주 힘들었고 때로는 며칠씩 굶주리는 날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히사시는 우연히 차가운 눈 속에 누워있는 두루미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두루미잖아.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데 저걸로 국을 만들면 되겠어. 맛있겠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두루미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히사시는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버렸죠. 아니야. 이런 녀석을 어떻게 잡아먹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 이게 뭐지? 날개를 다쳤잖아. 어쩌면 좋지? 히사시는 두루미를 치료해주기 위해 가방에서 연고를 꺼냈어요. 땅에서 나는 특별한 약초들로 만든 연고였죠. 약 발라줄게, 두루미야. 이걸 바르면 날개가 나을 거야. 움직이지 마. 좀 따갑겠지만 금방 낫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히사시의 말대로 두루미는 금세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했고 더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두루미는 자신의 은인을 바라보았어요. 히사시는 미소 지었고 두루미는 두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날아갔습니다. 에휴, 어쩔 수 없지. 오늘도 굶어야겠네. 됐어, 집에나 가자. 그날 밤 히사시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 부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죠. 그런데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히사시는 잠에서 깨었어요. 뭐지? 바람 소린가?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났고 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히사시는 슬슬 걱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도둑이면 어쩌지? 확인해봐야겠어. 거기 혹시 누구 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됐어. 그냥 열어서 확인해보자. 문을 열어본 히사시는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며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아가씨 옆에는 커다란 가방도 놓여 있었어요. 세상에, 저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얼른요.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던 아가씨는 히사시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졌어요. 이런... 몸이 완전히 꽁꽁 얼었잖아.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가방은 나중에 챙겨야겠다. 히사시는 아가씨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와 따뜻한 침대에 눕혔어요. 기다려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춥고 배고픈데 웬 아가씨까지 우리 집에 있다니. 정말 이상한 날이야. 얼른 자야지. 히사시는 촛불 옆에 잠자리를 마련해 곧장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잠에서 깬 그는 침대에 걸터앉은 여자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전 스루예요. 어제는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몸은 좀 어때요? 잘 잤어요? 춥진 않았고요? 네, 괜찮아요. 잠도 따뜻하게 정말 잘 잤고요. 고마워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온 거죠? 사실 난 집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추위 속에서 떠돌다가 당신 집을 발견한 거예요. 따로 머물 곳도 없고요. 그럼 날도 추운데 어디로 갈지 정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는 건 어때요? 그나저나 먹을 거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요. 보다시피 내 사정이... 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가져온 가방에 쌀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내 가방은요? 한쪽 구석에 잘 놔뒀어요. 저기 있어요. 스루는 가방에 있던 쌀을 꺼내 두 사람이 먹을 따뜻한 찐밥 한 솥을 만들었어요. 며칠 동안 음식을 잘 먹지도 못했던 히사시는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 있어도 돼요? 물론이죠. 그렇게 한동안 두 사람은 아주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히사시는 곧 스루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내가 뭘 어쩌겠어? 수르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보자. 수르,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긴 하지만, 네, 뭐라고요? 방금 좋다고 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다고요. 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스루와 히사시는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 아끼고 위해주며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끝났고 스루의 쌀가방도 텅 비어버렸어요. 히사시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받는 돈은 여전히 너무 적었어요. 그는 너무 속상했죠.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예쁜 옷을 줄 테니까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아봐요. 하지만 그런 예쁜 옷은 어디서 구하고? 내가 만들게요. 대신 만드는데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옷을 만들 건데 문은 잠그고 있을 거고요. 그동안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옷을 다 만들면 방에서 나올게요. 히사시는 스루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날 스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5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히사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아내를 기다렸죠. 마지막 5일째가 되자 드디어 스루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 들려 있었죠. 꽃과 새가 수놓아진 옷은 마치 여왕에게 어울릴 법한 옷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태어나서 처음 봐.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여보? 그건 비밀이에요. 어서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요. 히사시는 곧장 시장으로 가서 옷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는 아내에게 꽤 많은 돈을 받고 옷을 팔았다며 기쁘게 얘기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잘 됐네요. 이 돈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이후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루는 방에 들어가 5일 동안 나오지 않았고 히사시는 참을성 있게 아내를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스루가 방에서 나올 때마다 전보다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히사시의 친구가 그를 만나러 왔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소개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방에 들어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 뭐?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두 사람 싸우기라도 한 거야? 히사시가 스루와 했던 약속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 넌 그 여자 남편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모른다는 건 좀 그렇지. 어쩌면 너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안 그래? 이런, 그만 가봐야겠어. 자네의 그 비밀스러운 아내에게 안부 인사 전해줘. 잘 있으라고. 친구의 이야기에 히사시도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히사시는 아내에게 뭘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게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히사시는 마음을 굳히고 방을 몰래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스루는 남편이 약속을 지킬 거라 굳게 믿었기에 방문을 잠그지도 않고 있었어요.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히사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아내가 아닌 몇 달 전 자신이 구해준 두루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루미는 자신의 하얀 깃털을 뽑아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뭐야? 스루, 당신이 두루미였던 거야? 히사시? 왜 나와 했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스루는 두 날개를 펄럭이며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스루, 안 돼! 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스루!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날 구해준 당신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날 믿어주길 바랐는데... 제발 내 옆에 있어줘. 다시는 당신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 정말이야! 하지만 스루는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가 버렸고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히사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스루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는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죠. 히사시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스루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죠. 기사씨는 스로와 약속을 깼고 깨어진 믿음은 다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만약 회복한다 해도 절대로 전과 같을 수가 없답니다.